못할 빗속의 여인 지금은 어디 있나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 지은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날이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에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